예, 이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병이어 기적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에 먼저 가서 기다리라. 어서 가라.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해가 어두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밤이 되면 헬몬산에서부터 불어오는 이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m, 2m 이렇게 막 풍랑이 일면서 그래서 깊은 쪽으로는 가지 않는 게 이제 철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건너가서 기다리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 이제 어두워지니까 분명히 풍랑일 거다. 빨리 가자. 또 하나는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왜 가냐?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자. 그런데 느연 넘어가는 그해 속에서 이 제자들은요, 느려 터지게 일하는 거죠. 천천히, 천천히. 왜냐하면 자기들은 경험이 있거든요.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거기서 잔뼈가를 보았기 때문에 베세다까지 불과 몇 킬로 되지 않는 거기 뭐 금방 갈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험만 의지하고 자기들의 지식만 믿고 천천히 준비해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제 풍랑이 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 대한 이 정보나 경험이 없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무서워서 얼른 야 빨리 서둘렀을 텐데 조금 아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조금만.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강행을 해서 그냥 뭐 가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면 그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큰 바람이라고 할 때, 여기 큰할 때는 메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메가. 이 메가 처치. 그럼 무지하게 큰 교회를 메가 처치. 이 메가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풍랑이 일었어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가는지. 여기 불었다 하는 때, 이 불더라는 이 단어는요, 계속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불고 마는 게 아니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풍랑이 계속 불어제껴 가지고 제자들이 아무리 경험이 많았더라도 견딜 수가 없는 풍랑이 왔다. 참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컴퓨터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지식이 점점 뭐 발달해 간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인간의 한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풍랑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다. 뭐 요즘 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태풍 못 막습니다. 엘니뇨 현상 못 막습니다. 가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 자기들이 다할줄 아는 거예요. 뭐든지 다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살아가는 게이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인간은 좀더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이런 자세가 더 필요한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아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조금 있는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하면서, 내가 더 잘한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낫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첨벙청한 물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 풍랑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이 왜 이렇게 풍랑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지금 몸도 마음도 예수님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곁에 붙어서 예수님 여기 기다릴 테니까 기도 다 하고 오세요. 아니면 빨리 일을 처리하고 오세요. 기다렸어야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몸도 마음도 다 멀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들이 이제 거기 있어요. 성도라고 해서 아무 고난이 없는가? 불신자보다 더큰 풍랑을 만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게좀 필요하죠. 풍랑을 만나고 안 만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풍랑 중에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더 가까이 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더 중요하지. 풍랑 있느냐 없느냐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풍랑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배에 올라오시니까 풍랑이 그칩니다. 바람이 그칩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면 풍랑이 다 그쳐지고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다 그쳐져. 인생의 풍랑은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다 됩니다. 의심 많은 이 제자들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이 제자들의 믿음, 인격, 이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지어져가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야 나,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시간 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 있던 이 제자들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심 속에서 좀 은혜가 충만히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두려워하지 마라, 예, 내다 하는 그 음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텐데, 자, 첫 번째,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했는데도 왜 이게 고난이 다가오고 있는가, 왜 제자들에게 고난을 당케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참새가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이 지금 막 풍랑 속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럼 하나님의 허락이 있는가 없는가? 허락이 있겠죠.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방편이죠.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이 제자들을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자, 이 제자들은 지금 앞에서 큰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가지고 사람들 식탁대응으로 앉게 하시고 들고 식사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떼어주세요. 지금 식사를 다 해요. 열두 광주리가 남았어요. 이야, 주님은 못하시는 게 없구나. 자, 기적을 지금 눈앞에서 체험하고 지금 배를 탔어요. 지금 생생한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머릿속이 지금 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2절 보면 다 잊어버렸더라 그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다 잊어버렸더라. 방금 있던 일을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풍랑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앞에 있는 것까지 좀 생각나도록 깨우치려고 더 큰 그릇으로 지금 만들어 가시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왜 허용하시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육신적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곧 떠날 때가 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그 제자들을 놔두고 예수님은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 그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그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때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제 내가 떠날 거야. 너희를 세상의 풍랑 속에 놔두고 가는데 나를 믿어. 그것을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경험했던 그 제자들에게 또 요한복음 13장 14장 내용을 통해서 다시 또 가르쳐주는 거죠. 내가 떠나. 그렇지만 너희들이 바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나타났지. 풍랑을 잔잔케 했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는데 이제는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육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들이 내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 기도해. 그럼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리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뭐 좀 해주세요. 그럼 바로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요. 그럼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도 너희들이 부르면 내가 바로 시행한다. 기도하면 내가 바로 시행한다. 너희들이 그 물속에 있을 때 우와 어떻게 해요 할 때 내가 나타나서 해결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해결해 줄 거야. 실물 교육을 계속 시켜가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작은 바다에서 풍랑을 일게 하시면서 이기게 하고 하시는데 이제 앞으로 더 큰 풍랑이 너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내가 있거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작은 풍랑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거 잘 이겨. 더 큰 풍랑이 올 거야. 근데 그 더 큰 풍랑도 괜찮아. 기도해. 안심해. 우리에게 그거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이 벳세다 들판에 기적만 있는 게 아니고 풍랑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적만 맛보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적이 날마다 있는 건 아니고 기적을 기대할 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기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허락해 주셨다.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왜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떠는가? 두려워 떠는가? 이 제자들은 이런 이 시험에서 별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합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을 이렇게 던져줬는데 자기들의 경험 뭐 충만해요. 다 해봤어요. 잔뼈가 굵었어요. 배를 어떻게 오물면 되고 그런데 지금 캄캄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네, 기도해야지. 뭐 힘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늘 막 평소대로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이 떨어졌다. 지금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제자들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대부분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먼저 두려움이 막 생겨요. 어떡하지? 그리고는 좌절해요. 낙심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 앞으로 다가오는 그 주님,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이 보이질 않으면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우리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짐승들도 다 강합니다. 뭐 파리도 강해요. 우리보다 더 튼튼해요. 근데 인간은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덜컹덜컹 하면서 뭐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죠. 이 인간의 연약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풍랑을 만나면 캄캄해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교회 열심히 나서 예배드리는 분이 집에 어떤 어려움, 큰일이 생겼을 때 예배 못 나옵니다. 그냥 집에 주저앉아 있어요. 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었고 저 한국에서도 그렇고 야 신앙 잘하는 분인데 집에 큰일이 딱 생기는데 교회 안 나와. 왜 안 나오세요? 한숨 쉬고 있어요. 못 나오겠어요. 그리고 얘기도 안 해요. 또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이 사실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자기가 무슨 이순신이라고 알려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알리고 기도해 주세요.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터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게 필요한데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평안할 때 잘 될 때 내 생각보다 성취감을 더 많이 느끼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귈 때 주님이 가까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점점 멀어져. 너무 잘 돼. 그때 신앙이 더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는 그 신앙이 더 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언제 만나는가? 고난 중에 만나요. 풍랑 중에 만납니다. 너무 잘 돼요. 막 성공하고 그럴 때, 와, 뭐 아이들이 막 성공을 했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고 막 이게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러는 분들 별로 못 봤어요. 막 집에서 파티합니다. 너 최고야, 막. 너 최고야지 주님께서 하셨어. 이거는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잘 될 때보다 이 현실의 파도 속에서 고난 속에서 좌절이 있고 이럴 때 주님을 만나기가 훨씬 더 쉽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고난 중에서 주님이 안 보여져. 지금 허둥지둥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잘 안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보이는 거는 바람뿐이고 파도뿐이고 캄캄한 어둠뿐이고 낙심밖에 없어요. 큰일 났다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느껴지고 계십니까?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점점 멀어지면 점점 두려워집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은 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 즉 영적인 눈이 깜깜합니다. 영적인 무감각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도 몰라봅니다. 영적인 눈이 깜겨가지고 예수님이 다가오는데도 귀신이다 그러면 유령인가 유령. 예수님도 몰라봐요. 마치 엠마의 길에 낙심의 자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요. 낙심해가지고 아예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예수님 다 돌아가셨고 이제 끝났다. 근데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시는데 몰라요. 영적인 눈이 꽉 감기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그냥 낙심만 하고 고개 숙이고 그냥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안 보이면 더 두려워집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 더 두려워지는 거죠. 사실 사람은 바다 위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다 위로 걸어오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이 틀림이 없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안진맹 일으키시고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러면 물 위에 누가 걸어오네? 이게 주님이 틀림이 없어. 이런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다 귀신이 틀림이 없어요. 귀신이. 귀신이 자기 눈에 보입니까? 사람 눈에 귀신이 보이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 귀신 눈이 보이질 않습니다. 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보이겠죠. 그러니까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유령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환상이 보이겠죠. 환상. 근데 예수님이 와도 깨닫지 못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해. 소리 지르고 와 큰일 났다. 뭘 큰일 나요. 예수님 오시는데. 영적인 무감각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것이죠. 자, 제자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 오늘 본명이 그래요. 저희가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지금 방금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지금 무감각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도 오늘 아침에 기적을 맛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먹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저녁에 메추라기 고기 먹으면서도 싸워요.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면서도 매일 다툼이에요. 믿음 없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죠. 이 제자들도 그래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별거 다 봤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둔하여졌다. 둔하여졌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둔한 또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영적을 회복시켜주는, 영적 회복을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46절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가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저렇게 될 걸 아시고 주님 저들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인생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줘야 되겠죠.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세워줄 텐데 아직 저 토기가 지금 토기장이가 토기를 계속 그를 비어가는데 아직도 빚을 내면 멀었네요. 그래도 계속 빚어야죠. 예수님은 그럼 계속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뭘 하시는가? 48절 보면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 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눈이 얼마나 좋으신지 먼 거리지, 먼 거리. 지금 몇 킬로 되는 거기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셔서 예수님의 눈이 한 7.0쯤 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은 사경이라고 했어요. 사경. 사경 즈음에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시계 방법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1경, 2경, 3경, 4경이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밤을 네 개로 구분합니다. 1경 저녁 6시부터 이렇게 3시간씩 이렇게 나눠요. 9시까지, 12시까지. 그다음에 3경은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해 뜨기 직전 깜깜한 그 시간, 3경.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몇 시간을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해질 때쯤 갔던 이 제자들이 새벽 3시까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통 물 뒤집어 쓰고 지금 다 지쳐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이시니까 다 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은 다 보셨어요. 그리고 사경, 새벽 3시 좀 넘어서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셨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가 아니고 그때 오셔야만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제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다 동원해봤어요. 자기의 힘을 다 써봤어요. 안 됩니다. 아휴, 안 되는구나. 에라 모르겠다 하는 그때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타이밍을 딱 맞추십니다. 주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고 주님의 때를 우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괴롭게 노젓는 그들을 주님은 보시면서 기도하셨다. 주님, 저들이 아직도 살아있네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불러야 되잖아요. 크게 불러야 돼. 주여 주여 부르든지 기도하든지 해야 되는 이 제자들은요, 그 몇 시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배를 좀 해보려고 자기들 노력만 했더라.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노력도 안 하면서 뭐 그냥 막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지쳐갈 때 주님께서 그때 나오셨다. 그 먼 곳에서 예수님께서 다 보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얘들아 어디 있느냐? 어디 정확하게 그 배를 딱 찾으셔. 캄캄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바다 위로 쏙 걸었어요. 자, 예수님의 천천히 걸어오신 게 아니고 빨리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왔는가? 48절 하반절에 보면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시는데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시려고 하시다가 멈추는 것처럼. 얼마나 빨리 오시겠어요? 점점 조금씩 다가오셨더라가 아니고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자들이 지나가네 귀신이. 그리고 딱 서시면서 그들이 놀라 자빠질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계속 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는 온전히 의지하도록 때를 잘 맞춰서 오신 거죠. 자, 이제 다른 풍랑이 오면 좀 덜 하겠죠, 이제는. 야, 그때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 걸어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다른 풍랑이 좀 일어도 이제 주님만 오시면 되겠지. 이 경험을 자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가면 이제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자기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칼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와도 뭐 그때 풍랑 속에서 내가 살아난 사람인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큰 고난이 와도 이제 이길 수 있을 거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두려워 말라.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를 찾고 계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지쳐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를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주께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내 방법으로 택해서 막 이것부터 해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내 손을 내밀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시면 내가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1차 세계대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늘 한맺힌 절규는 뭔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민족이 600만이 이렇게 죽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 것이죠. 연합군들이 수용소를 탈환하고 수용소 벽을 보는데 거기에 찬송과 가사가 있었다 그래요.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참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감옥 속에서 죽어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나님 여기 계시다. 자기들이 그 감옥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그렇게 힘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내가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시는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해결자이심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이 골짜기와 바다와 계곡을 통과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와 다른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여기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어떤 임마누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해결해 가세요. 힘을 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리 삶이 안이하고 평탄하고 순탄한다고 해서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갈릴리 바다는요. 풍랑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에 풍랑일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순탄하고 너무 편하고 날마다 뭐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이 일면 내가 가진 모든 배에 있는 것은 다 버려야 될 때가 옵니다. 내 생명만 간신히 유지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하고 정말 주님 어떤 파도나 물결이나 바람이 온다고 해도 속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주님이 나와 그 배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러 지금 오고 계시고 주님이 그 산에서 나를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고백해야 될 것이 주님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상을 살아가면서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산에서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서 바다를 보십시오. 풍랑을 보지 마시고 지금 나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께서 도와주시러 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려고 명령하러 지금 내게로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심을 들으십시오. 나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 음성을 우리의 귀에 늘 듣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 그 사실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느껴야 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이 음성을 잘 들으시고 폭풍 속에서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고난 중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풍랑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